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종료작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와 위대한 영도작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종료작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의 전문을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에 점하여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